원한 소리 휴전선에 담은 기쁜데 가시님의 눈물이나 비가 내린다 불 켜진 병서에는 고향 꿈도 서러운 밤 가로막힌 철조망에 구름만이 넘는구나 아, 밤문장 비 내리는 산마루의 초소에는 밤새 우는데 가시님의 눈물이냐 비가 내린다 가로막힌 산발선엔 바람만이 넘는구나 밤문장 비 내리는 밤